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인물은 당시 사회적으로 아주 대조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소자와 부자의 대조이고 아이와 성인 남자의 대조이고 힘이 없는 자와 힘이 있는 자의 대조입니다. 이렇게 뚜렷하게 대조되는 두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지위와 소유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곧 누가 크냐의 문제이고 누가 부자냐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곧 인간의 욕망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죠. 누가 크냐, 누가 부자냐. 돈과 지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진정 무엇을 갈망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우리는 이 소자의 이야기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진정 큰 사람이냐라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밤에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다면 누가 진정한 부자냐라는 문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청년은 경건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부유하기까지 했어요. 더 나아가서는 다른 성경을 보면 이 청년은 관원이었다. 안정된 직업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상첨화로 영생을 추구할 만큼 영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느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참 괜찮은 사람이죠. 요즘 같으면 신랑감 1순위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께 찾아올 용기와 겸손도 가졌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바리새인은 밤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청년은 용기 있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청년은 자기 힘으로 충분히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개인 경건 생활에도 힘썼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참 괜찮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16절을 보면 이 청년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또 20절도 질문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참 이 정도면 대단하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적인 그러한 갈망이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계명을 지키라, 이웃에 대한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셨을 때 이 청년은 그 모든 것을 다 지켰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 청년은 앞에 소개된 어린 소자와는 대조적이죠. 한마디로 경제적으로 부자입니다. 자기 힘으로 충분히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능력자입니다. 또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부자입니다. 자기 힘으로 바리새인처럼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어쩌면 이 사람은, 이 청년은, 이 부자 관원은 어쩌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여러 면에서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가 이어지는 이 예수님의 이 부연 설명들을 보면 처음에 이 이야기는 시작될 때는 이렇게 이 청년이 자신만만하고 당당하고 또 괜찮은 멋진 그런 부자 청년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끝나는 대목을 보면 22절에 어떻게 끝납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예수님에게서 떠나갔다. 그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당당하고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자격을 갖추고 이렇게 힘이 있는 능력 있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온 이 부자 청년은 그 나아가는 이야기가 그와는 정반대 근심과 슬픈 모습으로 떠나가는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반전을 이 청년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덧붙이는 설명의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아마 이 말을 듣고 있던 주위의 제자들은 연거푸 놀랐을 겁니다. 이 청년의 이야기가 이렇게 슬픈 결말로 마무리되는 것에 놀랐을 것이고, 더 놀란 것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을 때 더 놀랐을 겁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 집채만한 큰 낙타가 요 바늘, 그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더 쉽다는 겁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러니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서 어안이 벙벙했겠죠. 심히 놀라고 마치 뒤통수를 한 대 딱 맞는 것처럼 번쩍 정신이 들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해서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주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면 그러면 주님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제자들은 이렇게 깜짝 놀란 것일까요? 제자들이 생각한 것과 예수님이 생각한 것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그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구약에서 유대교에서 재물과 부는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욥을 보십시오. 구약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재물과 부는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였습니다. 반대로 가난하고 빈곤하고 또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렸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부자였던 욥이 고난을 당하자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부자,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가난이라는 것은 불편함 이전에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부끄러움과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부자죠. 관원이죠. 또 영적으로 경건하죠. 뭐 이 정도 되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한 전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청년을 볼 때 야,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이구나 라고 부러워하는 그런 대상이었는데 자신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청년에 비하면, 그 부자에 비하면 그야말로 여러모로 자격 미달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도대체 그런 사람이 불가능하다면 그 이외의 사람들은 어떻게 더더욱이나 어렵지 않겠는가? 이것이 제자들의 놀랄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자신들은 더 자격 미달인데 저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과연 우리는 어쩌란 말인가? 라고 하는 이런 심각한 고민에 휩싸였던 것이죠. 그러니 이 제자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예 자신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이제 저런 청년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면 우리들은 뭐냐? 아예 꿈도 꿀 수 없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해 주시는 것이 26절입니다. 여러분 19장 26절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누가 구원을 받는가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하시죠. 여러분 제자들의 질문의 초점은 누굽니까? 누가 받느냐예요. 누가 구원을 받느냐,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누가 받느냐, 구원의 대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대상이 아니라 누가 구원하시느냐, 그 구원을 하시는 주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질문과 답이 다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누가 받느냐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누가 하시느냐, 누가 구원하시느냐 이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왜 이 점이 중요한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그 2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을 하나씩 하나씩 쳐다보고 눈을 맞추면서 대답하시는 겁니다. 마치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것처럼. 그 부자 청년은 구원을 못 받는데 저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저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데 그럼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이런 근심과 고민을 하면서 그럼 주님 누가 도대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 그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대답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그 말을 하시기 전에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요. 그들의 마음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랑의 눈빛으로 깊은 동정심으로 그 제자들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시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을 동원해서 이루어내는 것이라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그 전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대하는 힘, 권력, 부,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 그걸로는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멋있어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청년이 그 전형인 거예요. 이 청년은 자신이 갖고 있는 힘,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 자신이 갖고 있는 경건, 자신이 갖고 있는 배경이면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미 그 질문은 뭐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걸 다 이미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요,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 곧 뭡니까?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들만 말씀하세요. 그죠? 그리고 이 청년은 자신 있게 그걸 다 했다 그래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가 완전하고자 할진대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사람이, 이 청년이 자신이 그렇게 당당하게 말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이미 이 청년의 근심에서 돌아가는 모습 속에서 말없이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돈을 모읍니까? 왜 힘을 얻으려고 합니까? 왜 좋은 차를 타고 왜 큰 집을 선호합니까? 그것으로 자랑으로 삼고 그것으로 위로를 삼고 그것으로 기쁨과 평안을 얻고자 함 아니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의 문제는 무엇인가? 재물에 대한 욕망이 문제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욕망에서, 이 재물에 대한 욕망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자가 되길 원하지 가난하게 되길 원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부자 청년이 재물에 대한 욕망이 근본적인 문제다. 꼭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가? 이 청년에게 재물이 그에게 짐이 되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 청년은 그의 소유에 절대적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기 존재의 근거입니다. 자기를 대표할 수 있는 힘입니다. 자신의 행위의 근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뭐라 그래요? 그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건 달리 말하면 그에게 소유는 바로 무엇을 하여야 자신의 질문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부를, 재산을 물려받았는지 사업을 잘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남이 볼 때 무언가 잘해서 소유가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청년은 그걸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생은 자신이 무언가를 잘해서 소유하는 것과 더불어서 자기에게 오는 복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떤 말을 들어요? 지금 자기 행위와 소유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에게 들은 겁니다. 그것은 너가 구원받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들은 겁니다. 그러니 이 부자 청년이 자기의 존재의 근거고 자기 삶에 묶여있는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걸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 상황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이 청년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재물이 바로 자기의 구원의 근거였기 때문에. 아니, 재물 자체가 자기의 구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을 확인하고 자신의 그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 소유와 능력이 자기를 구원해 준다고 믿었지 그게 자기를 진짜 생명에서 멀어지게 할 줄은 추호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떤 분이 부의 부작용을 이렇게 정리했더라고요. 부는 영적 생활에 목을 조른다. 부를 지키고 늘리는 데 관심을 쏟다 보면 영적 생활이 고갈된다. 부를 어느 정도 소유하게 되면 자신의 삶을 스스로 보장하려는 유혹을 받게 되며 미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욕구는 근심과 염려를 불러온다. 부는 우리 눈을 멀게 한다. 타인의 아픔을 보지 못하게 한다. 부는 자신을 지배자로 만들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다. 부를 잘못 따르면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 이 청년의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이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자기의 힘, 자기의 소유, 세상적인 자랑, 세상적인 능력, 자기의 그런 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잠시 잠깐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죠. 자랑이 될 수 있겠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통해서 자랑과 위로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머지않아 또 다른 욕망을 갖게 되고 또 그걸 더 채우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게 되고 안 되면 안다라고 스스로를 괴롭게 할 뿐 아니라 설사 그걸 얻는다 하더라도 거짓된 평안 속에서 결국 파멸과 죽음에 이를 뿐입니다. 사실 제자들의 생각도 이 부자 청년의 생각과 다르지 않았던 겁니다. 제자들도 구원의 방식이 이 청년처럼 자신들이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실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아니, 사람들이 구원의 방식으로 여겼던 사고방식으로부터 바로잡아 주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자고 종교적으로 부자라고 여겼던 이 청년에게 너가 정말 온전하고자 한다면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요구하셨던 것처럼 너가 의지하는 부, 너가 자랑하는 종교적 의, 아니 그런 것으로 너 스스로 괜찮다 여기는 그런 사고방식 그거 버리고 나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따르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최소한 두 번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진리라는 것은 틀리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말이죠. 그런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때로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구 앞에 자신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인간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미련을 두게 되면 이 청년처럼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찾아온 청년인데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는 것은 우선 인간적인 모든 조건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니, 인간의 욕망은 거짓된 평안을 줄 뿐입니다. 결국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평생 그 욕망의 종이 되어서 노예로 묶어둘 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진지하게 갈구하는 사람은요, 이 본문의 제자들처럼 인간적인 능력과 그걸 이루려는 욕망과 관련해서 절망하는 순간을 언제나 한 번은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절망하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 두 번째 당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때로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값없이 주시는 것 때문에 당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당황하기도 하지만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요구하는 것 그 이상,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 이상을 하나님은 값없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대를 갖고 신앙의 길을 출발했지만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자기의 것으로 삼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교훈해 주시고 계십니다. 부자와 소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진정 큰가?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 누가 부자인가? 부와 지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진정 무엇을 갈망해야 하는가? 여러분, 구원이 시작될 때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만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시작이 있는 것처럼 반드시 거기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의 여정이 그 과정이죠. 우리가 공부가 과정이듯이 이 믿음도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 싸움을 우리가 예수님이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 고단한 과정 없이 우리가 당장 높은 영적인 수준에 놓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풍삼 첫 2기 하면서도 우리 말씀 묵종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거듭 묵상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찾고 그 뜻을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찾으며 또 그것을 따라 순종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말씀 묵종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안 하던 걸 하면요, 쉽지 않습니다. 몸에 배어있지 않는 걸 하면요, 이게 불편합니다. 하다못해 손에 자그만 이 가시가 벗겨도 이 몸이 이게 견뎌내질 못하는데 이 몸에 맞지 않는 것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과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신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놀랍도록 우리가 상상하고 요구한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은 값없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여정은 우리에게 성실히 그것을 살아가야 할 과제로 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고단한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삶이 어떤 면에서는 정말 신자답게 살려고 하면은 작은 것에도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너무 쉽게 행동하는데 우리는 너무 작은 것에도 우리의 양심과 신앙,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는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서 살아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쳐봐도 내 자신을 보면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를 행하고 있고 여전히 실패한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 힘을 주시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간구하지 않습니까? 이 고단한 싸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 여정은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의 놀라운 열매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신앙의 깊이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삶의 문제가 또 모두 순식간에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 이전에는 쉽게 지나갈 수 있었던 문제들이 더 심각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옛날에는 돈 버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다가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갈등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남에게 자기를 나타내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다가 이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혼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삶을 자신이 올곧게 따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서 당혹스러워질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저에게도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인격도 갖추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에게 좌절할 때가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를 자꾸 보려고 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이 세상 방식으로, 이 세상에 사는 사고방식으로 살면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은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고민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근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가족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할 때도 흔합니다. 물론 겉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한계를 갖고 저 역시 살아갑니다. 이런 시행착오의 과정은 어쩌면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계속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내면에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는 영적인 갈망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성장 과정 중에 우리가 어느 한 단계에 머물러 안주하려 할 때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불만족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다음 단계로 도약하도록 자극하시는 것이죠. 반대로요, 영적 빈곤에서 오는 그 공허감을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게 하는 것은 늘 사단이 쓰는 전략입니다. 거기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요, 영육간에 유익이 있다 저는 믿습니다. 이런 절망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과 차원이 다른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하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세상 근심인지, 세상 근심이라는 것은 죽은 자가 그 삶에 그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갖는 근심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근심은 다른 근심입니다. 근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후회할 것이 없도록 한다. 성도 여러분,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완전히 드러나는 그 순간, 그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식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변화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정말 누가 큰가? 하나님 나라에 정말 누가 부자인가의 문제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제자로서 세상의 안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으로 갈아끼는 것, 내 중심의 안경에서 하나님 중심의 안경으로 바꾸어가는 것, 이런 영적 훈련이 우리에겐 참 중요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훈련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특권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여정을 함께 하도록. 혼자 하면 넘어지고 또 일어나는데 버거우니까 함께 그 여정을 가라고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공동체인 것이죠. 우리는 모든 활동과 관계 속에서 서로서로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평강을 확대하고 또 성숙을 조력해주는 영적인 동지이자 신앙적인 가족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이건 때로는 연약해서 발생하는 일이건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주님의 것으로 바뀌는 그런 복된 과정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